game, we play the game. 지배된 매스 미디엄 픽션 눈을 가려. Oh God, 비리 부패 노션 입에 닿는 거. 우리는 넌 맛이 같지. 고인물의 풍기는 아치. 상역의 눈먼 그들만의 잔치. 더 이상 도망갈 순 없어. 우린 알지. 우리 같이 Fade out, 여자식 흙에 눈을 떠 제게 쏙 보니 바퀴로 밟고 push you all the way. 우리는 넌